천천히의 일기. 2016년 8월 2일 날씨 햇빛이 왔다. 제목 행복. 엄마는 내가 밥 많이 먹는 게 제일 행복하다고 했다. 아빠는 내가 황금동을 사는 게 제일 행복하다고 했다. 나의 행복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다. 유전이 일기 끝. 예수님을 알아가는 기쁨. 스토리 바이블. 지은이 셀리 로이드 존스. 선한 목자. 목자 같은 왕 다윗. 시편 51편. 사무엘하 7장. 시편 23편. 다윗은 목동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보내실 때 왕으로 보셨어요. 정말로 다윗은 자라서 왕이 되었어요. 다윗은 훌륭한 왕이었어요.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사랑이 가득했지요. 그렇다고 다윗이 완전했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도 나쁜 일들을 했거든요.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어요. 사실 다윗은 자기 인생을 크게 망쳐놓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큰 실수까지도 쓰셔서 그분의 계획을 이루실 수 있답니다. 다윗은 기도했어요. 제게 새 마음이 필요합니다. 제 마음에 죄가 가득해서요. 제 속을 깨끗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분은 다윗을 용서해 주셨고 다윗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다윗아, 내가 너를 크게 해주겠다. 어느 날 내 집에서 한 왕이 태어나실 것이다. 그분이 온 세상을 치유해 주실 것이다. 다윗이 노래도 지었다는 것을 아나요? 사실 그의 노래들은 아주 좋아서 인기 노래 40위 순위에도 들었을 거예요. 그런 게 그때 있었다면 말이에요. 다윗의 노래들은 기도와도 같아요. 그것들을 합해서 시편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이 노래는 목자의 노래라고 해요. 시편 순위에서 아마 1위일걸요?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고 나는 그분의 작은 양입니다. 그분은 나를 먹여주시고 인도해주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어요. 내 마음속은 아주 고요합니다. 부드러운 푸른 풀밭에 작은 시냇가의 초원에 가만히 누워있는 것처럼 고요하지요. 어둡고 무섭고 외로운 곳들을 지나갈 때에도 나는 무섭지 않습니다. 내 목자께서 내가 어디 있는지 아시니까요. 그분이 나와 함께 여기 계십니다. 그분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그분이 나를 구해주십니다. 그분은 나를 강하게 해주시고 용감하게 해주십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서 놀라운 것들을 준비해 주십니다. 특별히 나를 위해서. 내가 꿈꿨던 모든 것을 그분은 내 마음의 행복을 한가득 채워주십니다. 내 속에 다 품을 수가 없어요. 나는 알아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절대로 그만두거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끊어지지 않고 언제까지나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간다는 것을.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 노래를 주셔서 그분의 사람들에게 불러주게 하셨어요. 목자가 자기 양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신들을 사랑하시며 언제나 돌보아 주실 것을 알 수 있도록 말이에요. 그리고 훗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텐데 그 일에 감동해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새 노래들이 나오게 된답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은 단번에 보여주실 것입니다. 또 다른 목자, 더 크신 목자가 오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분을 선한 목자라고 부르게 되지요. 이 목자는 하나님의 모든 어린 양들을 원래 살던 집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으로 말입니다. 어린 여종과 거만한 장군, 노예 소녀와 나아만. 열왕기하 5장. 나아만은 아주 중요한 나라에 아주 중요한 군대에 아주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아주 중요했지요. 하지만 나아만은 한센병이라는 병에 걸렸어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게 되는 심각한 병이랍니다. 손가락이 뭉그러지고 발가락이 찌그러져서 자신도 모르게 몸이 조각조각 떨어져 나가게 되지요. 우습게 들릴지 모르지만 웃을 일이 아니었어요. 물론 나만도 웃음을 잃었어요. 그 병은 고칠 방법도 없고 절대 없어지지도 않고 결국은 사람을 죽게 하는 병이었거든요. 나만에겐 도움이 필요했어요. 때마침 나만은 노예 소녀 한 명을 데리고 있었는데 이 소녀는 나만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나만은 소녀의 원수였답니다. 얼마 전에 나아만은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에 있는 그 소녀의 집을 습격했어요. 그는 소녀의 가족들을 다 죽이고 소녀를 시리아로 끌고 와서 자기 노예로 삼았답니다. 밤마다 소녀는 울다가 잠이 들었어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으니까요.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닌 그런 소녀가 어떻게 해서 나아만을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어요? 나아만을 미워하며 해치고 싶지 않았을까요? 잘못한 그대로 그에게 갚아주고 싶은 게 당연하지 않나요? 맞아요. 그건 당연한 거죠. 하지만 소녀는 그를 미워하는 대신 오히려 사랑했어요. 그를 해치는 대신 소녀는 그를 용서했어요. 소녀는 자기의 여주인에게 말했어요. 나아만이 나았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의 나아만을 고쳐줄 수 있는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가리라. 나아만은 그렇게 말하며 여러 개의 수레에 짐을 싣고 번쩍이는 갑옷을 입었어요. 나는 왕궁으로 갈 것이다. 나처럼 중요한 사람은 왕궁에서 치료를 받는 법이니까. 그렇게 그는 급히 이스라엘로 달려가 곧장 왕한테 갔습니다. 나를 치료해 주시오. 그는 떵떵거렸어요. 왕이 대답했습니다. 치료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오. 바로 그때 엘리사한테서 이런 전갈이 왔어요. 나아만을 이리로 보내시오. 그래서 나아만은 급히 엘리사의 집으로 갔지요. 그런데 엘리사는 그를 맞이하러 밖에 나오지도 않고 대신 종을 보냈어요. 엘리사는 내가 누구인지도 모른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한 나아만은 화가 났어요. 하지만 나아만을 더 기분 나쁘게 만든 것은 종이 전한 전갈이었어요. 결국 나아만은 순순히 강에서 씻었어요. 그러자 그 즉시로 살갗이 아기 피부처럼 매끄러워졌어요. 나아만은 엘리사에게 값을 치르고 싶었어요. 하지만 엘리사는 말했지요. 하나님이 당신을 낫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값을 치를 필요가 없어요. 공짜입니다. 중병에 걸렸던 나아만은 이렇게 해서 병이 나았답니다. 모두가 그를 용서한 노예 소녀 덕분이었지요. 하나님은 죄가 한센병과 같다는 것을 아셨어요. 죄는 하나님 자녀의 마음이 재구실을 못하게 만들고 결국은 죽게 하지요. 먼 훗날 하나님은 또 다른 종을 보내실 것입니다. 그 종도 이 소녀처럼 용서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녀를 용서하시고 마음속에 나쁜 병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망가졌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망가진 마음을 고치실 수 있답니다. 그의 마음은 재구실을 못하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게 된 거지요. 그러니까 나아만은 마음에 한센병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나아만의 살갗만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교만까지도 고쳐주려고 하셨어요. 눈물 뚝 작전. 장차 오실 구원자. 이사야 9장, 11장, 40장, 50장, 53장, 55장, 60장의 예언. 자신의 이름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나요? 이사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이 구해주신다 라는 뜻이었어요. 약간 웃기는 이름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이사야에게는 딱 맞는 이름이었어요.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특별한 일을 맡겨주셨거든요. 이사야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말해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한 가지 비밀을 일러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분의 망가진 세상을 고치실 거라는 비밀을요. 그분은 이사야에게 자신의 비밀 구원 계획을 알려주셨어요. 바로 눈물 뚝 작전이었지요.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답니다. 하나님이 마치 자기 자녀들에게 쓰는 편지 같았어요. 사랑하는 어린 양떼에게 넓은 들판의 양들처럼 너희는 다 나를 떠나서 헤매고 있다. 너희는 언제나 나를 피해서 달아나곤 했다. 그래서 지금 너희는 길을 잃었다. 너희는 돌아오는 길을 찾을 수 없다. 하지만 나는 너희를 향한 사랑을 거둘 수 없다. 내가 너희를 찾으러 가겠다. 너희를 돌보아주고 사랑해줄 목자를 너희에게 보내려는 것이다. 그 목자가 너희를 내가 있는 집으로 데려올 것이다. 너희는 캄캄한 방 안에 있는 사람들처럼 계속 더듬거리고 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으로 밝은 빛이 비칠 것이다. 비치신 그분이 햇빛처럼 모든 그늘을 몰아낼 것이다. 작은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 왕의 아들이다. 그분의 엄마는 남편도 없는 젊은 여자일 것이다. 그분의 이름은 임마누엘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신다. 라는 뜻이다. 그분은 다윗 왕의 후손이며 평화의 왕이다. 그렇다. 바로 그분이 와서 너희를 구해줄 것이다. 하지만 그분은 누구나 기대하는 그런 분은 아니다. 그분은 왕이시지만 왕궁에 살지 않을 것이다. 돈도 많지 않고 오히려 가난할 것이다. 그분은 종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 왕이 온 세상을 고쳐줄 것이다. 그분은 영웅이 될 것이다. 그분은 자신의 사람들을 위하여 싸울 것이고 그들을 적들에게서 구해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분은 큰 군대로도 칼로 싸우지도 않을 것이다. 그분은 시각장애인들로 보게 하고 지체장애인들로 사슴처럼 뛰게 할 것이다. 그분은 모든 것을 원래의 상태대로 회복하실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분을 미워할 것이고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분은 어린 양과 같이 고난을 당하고 죽을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만든 비밀 구원 계획이다. 세상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만든 것이다. 너희를 다시 데려오는 길은 이것뿐이다. 하지만 그분은 죽은 채로 있지 않는다. 내가 그분을 다시 살릴 것이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분이 영원히 다스리려고 다시 오시면 산들과 나무들이 춤추며 기뻐 노래할 것이다. 땅은 큰 소리로 외칠 것이다. 그분의 이름이 온 땅에 가득할 것이다.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말이다. 모든 슬픈 일들은 사라질 것이다. 죽음마저도 죽을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줄 것이다. 그렇다.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그분을 찾아라. 그분을 잘 살펴라. 그분을 기다려라. 그분이 오실 것이다. 내가 약속한다. 이사야도 참 안 됐지요. 그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편지를 읽어주고 또 읽어주었건만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전혀.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믿지도 않았고요. 혹시 너무 좋아서 믿어지지 않았던 것일까요? 잘 먹고 잘 살았대요. 끝나는 이야기라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옛날 이야기처럼 들리기는 하지요. 그리고 사람들은 대뜸 말하겠지요. 옛날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라고. 하지만 진짜 그럴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려운 처지에 놓였어요. 그들은 포로로 잡혀서 집에서 먼 곳으로 끌려갔지요. 그들은 바벨론 왕의 노예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백성을 떠나지 않으셨답니다. 그분은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백성을 돌보아 주셨어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많은 어려운 것들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셨지요. 얼마 지나지 않아 다니엘은 바빌론 왕의 눈에 띄게 되었어요. 다리오 왕은 아주 똑똑한 다니엘을 좋아했지요. 그래서 그는 다니엘을 으뜸가는 신하로 삼고 다른 많은 신하를 거느리게 했어요. 그러나 다른 신하들은 그것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왕이 자기를 더 좋아해 주기를 바랐으니까요. 그들은 다니엘을 없애버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신하들은 다니엘을 몰래 염탐했어요. 다니엘의 허물을 찾으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 왕한테 일러 바칠 수 있고 어떻게든 해볼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다니엘에게는 허물이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어요. 그들은 아무런 잘못도 찾을 수 없었답니다. 딱 한 가지 있기는 있었어요. 다니엘은 날마다 하루 세 번씩 자기 방으로 가서 문을 닫고 기도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꼭 그렇게 했어요. 신하들은 회심의 미소를 지었어요. 왕에게 말해서 법을 하나 만들게 하자. 왕 외에는 누구에게도 기도할 수 없도록 말이다. 다니엘은 이 법을 지키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벌을 받게 되는 거다. 그들은 그렇게 똑똑한 자신들을 못내 흐뭇해하며 즉시 왕에게 달려가 말했어요. 왕도 그들의 생각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들이 자기를 속이고 있다는 것을 왕은 몰랐거든요. 그래서 왕은 이런 법을 만들었어요. 모든 사람은 오직 나한테만 기도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가는 사자들의 저녁밥이 될 것이다. 다니엘도 그 말을 들었어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 외에 다른 이에게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란 걸 알았지요.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떤 대가가 따르더라도 설사 자기가 죽게 된다 해도 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은 자기 방으로 가서 문을 닫고 기도했어요. 나쁜 사람들은 다니엘이 그런 줄 알고 있었지요. 그들은 득달같이 왕에게 뛰어가서 일러 바쳤어요. 가장 훌륭하신 왕이시여, 왕의 법에 모든 사람은 오직 왕께만 기도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배아? 그렇지, 왕이 말했어요. 위대하신 왕이시여, 그렇다면 혹시 우리가 틀렸으면 바로잡아 주소서. 다니엘이 지금 왕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왕은 슬펐어요. 속았던 것입니다. 왕은 다니엘을 해칠 마음이 없었지만 법을 고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군사들을 시켜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게 했어요.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해주시기를 바란다. 왕궁으로 돌아온 왕은 그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계속 뒤척거리기만 하다가 이윽고 뿌옇게 먼동이 트자 왕은 자리에서 뛰쳐나와 곧장 굴로 달려갔어요. 다니엘아! 그는 소리쳐 말했어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해주셨느냐? 물론이지요. 다니엘이 큰 소리로 대답했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아주셨습니다. 정말 제일 큰 사자가 다니엘의 무릎에 누워서 새끼 고양이처럼 가르랑거리고 있었어요. 왕은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냈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보라, 다니엘은 한 군데도 긁히지 않았구나. 왕은 새로운 법을 만들었어요. 다니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구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제부터 그분께 기도하라. 하나님은 그분의 사람들을 계속 구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 다른 용감한 영웅을 보내주실 때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분도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실 분이지요. 어떤 대가가 따르더라도 설사 자기가 죽게 된다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은 함께 이 세상의 최고의 구원 작업을 거뜬히 해내실 것입니다.